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북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7일 담화를 통해 완화되던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악화일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빚어낼 참사의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화는 북을 목표로 삼고 핵항모인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미, 남, 일 무력과 때를 같이해 맞춤형 억제 전략을 채택한 것은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책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그 어떤 적대 세력의 험악한 도발 책동도 자체의 막강한 군력으로 순간에 짓부시며 자신 있게 맞받아 나갈 수 있는 만단의 격동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9일 북의 조선중앙통신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게재했습니다. 담화는 미국은 어제는 핵 전략 폭격기를 끌어들이고 오늘은 핵항공모함을 들이밀면서 끊임없이 핵전쟁 연습 소동을 벌여놓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존재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자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한사코 거부하고 군사적 도발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바라지만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으며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북은 10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뢰보수패당이 우리의 경고와 내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남 순회 상봉 담화록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와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은 추악한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정치적 폐륜물이 정치 깡패 집단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무지막지한 망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지무도한 폐륜적 망동의 막후에는 박근혜가 있다고 실명 비난했습니다. 계속해서 담화록을 공개할 내기 한다면 우리 역시 남조선 위정자들과 특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발라 맞추는 소리를 한 데 대해 전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노동신문은 지난 11일 연방제는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이라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논평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온민족의 의사와 요구, 이익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조국통일방안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6.15 통일시대의 사변적인 성과들은 연방제야말로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 방식이라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고 역설했습니다. 계속해서 괴뢰패당이 연방제 통일에 대한 온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체제 통일을 계속 추구하는 한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해소할 수 없고 관계 개선에 대하여서도 생각할 수 없다. 체제 통일의 망동이 몰아올 것은 전쟁뿐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 서귀국 보도를 통해 미국의 초대형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전단과 일본 해상 자위대 침략 무력까지 참가한 이번 연합해상훈련은 미국과 괴뢰패당이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노린 맞춤형 억제 전략을 확정 발표하고 미국이 일본 반동들의 집단적 자유권을 승인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불장난으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괴뢰패당은 도발적 핵전쟁 불장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내외에서 높아가자 그 무슨 조난구조를 위한 연례훈련이니 뭐니 하는 황당무계한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리려 한다면 즉각적인 반격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항공모함과 함께 시도 없이 영영 수장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노동신문은 12일 물의 한들과는 신뢰를 논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은 남에서 북남 순회 상봉 담화록 문제가 괴뢰패당의 모략 책동으로 다시금 여론화되며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며 초보적인 외교 상식도 대화 예의도 모르는 천하의 정치 물의 한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망동으로서 괴뢰패당의 도덕적 저열성을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남 관계에서 가장 신성시되어야 할 북남 순회분들의 담화 내용이 대결 광신자들에 의해 심히 모독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담화록 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경우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 국방위원회는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불가침 조약은 속내는 어떠하든 고유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면서 침략과 무력 간섭을 포함한 일체의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기로 담보하는 확약으로 알려져 있다며 미국의 불가침 타령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역사에 기록된 그 모든 기만적인 불가침보다 더 파렴치하고 강교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내놓은 불가침 제안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 수 없지만 핵을 가진 우리의 자위적 혁명 무력은 모든 것을 지켜주고 담보해주게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체제 전복과 영토 강점을 넘겨다보며 벌리는 각종 전쟁 연습을 비롯한 모든 도발 행위들을 즉시 전면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조미 관계 개선의 길이 있고 조선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담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8일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관련법 7개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칭하고 대공수사권 등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권한 폐지,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권한 폐지, 정보원의 자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삭제, 감사원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비밀활동비 삭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보원 예산결산 심사 포함, 정보원 원장 및 차장 등 간부의 정치 개입 등 부당 지시 불법 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항명권 부여, 정보원장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활동 요구 문서화, 정보원 직원들의 정치 관여, 직권남용 금지, 도청금지 위반 시 신고 및 포상, 정치관여죄 위반 공소 시효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 의원은 국정원 개혁 7개 법안의 제출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와 민주주의 초석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하나일 뿐이라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더 많은 담론과 건강한 방향의 입법 발의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10일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언론 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원은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안 된 문서이다. 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에 결재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이 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 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이 지원 시스템 때문에 이 지원 속에 남아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미결제 문서의 당연한 이관 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보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정상회담 후속 회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이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 시스템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천안함 성금 중 4분의 1이 회식비 기념품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재윤 의원은 11일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국민 성금으로 접수한 3억 1,289만 원 중 25.4%인 7,975만 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중 4,829만 원은 지휘관 참모 경력비라는 회식비에 사용됐고 3,146만 원은 함대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됐습니다. 김 의원은 성금은 군 지휘관이나 참모보다 사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자는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의 핵능력과 관련해 소형화를 포함해 상당 부분 핵능력을 가졌다고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최 내정자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내정자는 한미 동맹에 의한 맞춤형 억제로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내정자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서 전작권 전환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명분보다 실제 전환할 여권이 되는지 조건을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3차 핵실험으로 우리 군이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격상시켜서 대비하는 시점에도 골프를 했다며 2012년 연말에는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을 때도 골프를 쳤다, 골프 중독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도 국군의 날, 3.1절, 개천절이 골프 치는 날이냐고 함께 비난했습니다. 12일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는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촉즉발의 긴장만 감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만 하여도 미 7함대 소속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미일남 연합해상연습이 10일 재개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 조지 워싱턴호를 수장해버릴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는 등 북의 연이은 보도들은 매우 날카롭고 전투적인 표현으로 북의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을 실질적으로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핵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무조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코리아 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코리아 반도에만 한정되지 않고 미 본토를 포함 세계적 범위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21명의 각계 시민단체 대표자는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호소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표들은 정부 측에 공권력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며 밀양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기구를 즉각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24명의 희생자를 떠나보낸 쌍용차 노동자들이 자기가 노동했던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과 밀양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는 것은 모두 소박한 요구라며 민주노총이 늦게 결합하고 연대하는 만큼 더욱 힘있게 연대의 가치를 높이는 투쟁을 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밀양 송전탑 서울대책회의를 결성하고 정부와 한전에 맞서 밀양 주민들의 투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계를 잠재적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로 분류했다며 정부와 한전이 계획하고 IT는 2015년까지의 3,621개의 송전탑 신규 건설은 전면 재고되어야 하며 엄격하게 판단된 신규 필요시설은 모두 지중화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미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와의 10일 회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오후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중진 의원 20명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약 1시간 3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일시적으로 정부가 더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열흘째를 맞은 셧다운의 종식을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 상한선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셧다운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바마 공화당 대표단의 회담이 일단 불발됐지만 모두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국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타개책이 도출될 여지는 남겼습니다. 회담에 앞서 베이너 하원 의장은 재정지출삭감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6주간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늘려 국가 디폴트를 일시 차단하자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제닛 옐런 현 부의장을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바마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벤 버냉키 현 의장과 옐런 차기 의장 지명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옐런 지명자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 의무를 지닌 연준의 의장직을 넘겨받기에 강인하고 검증된 지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의회 인준을 받으면 내년 1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 4년간 미국 중앙은행을 이끌게 됩니다. 외신들은 오바마가 선호했던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여러 구설수로 자진하차하고 비교적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옐런이 지명되었다는 점에서 그녀의 상원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옐런 지명자가 2010년부터 현 버냉키 의장과 함께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 시행을 주도했기 때문에 기존의 연준의 금융통화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교도통신은 6일 일본군 성노예 강제연행의 증거가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의 포로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공문서를 도쿄 국립공문서관이 지난달 말부터 6일까지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이 자료는 종전 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전직 일본군 중장 등 장교 5명과 민간인 4명을 강간죄 등으로 유죄 판결한 재판의 기록과 피고인이 일본 관청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육군 중장은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1, 2차 집권기 모두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9일부터 10일까지 브루나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정상회의에서 리중 총리가 케리미 국무장관을 향해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당사국들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리 총리는 남중국해 갈등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국 사이에 협상과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이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아세안이 행동강령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은 남중국해 충돌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행동강령 제정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갈등 당사국 간 양자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7일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또 시험 발사했습니다. 프리트비라는 이름의 이 미사일은 이날 오전 9시 14분에 인도 동부 오디샤주 발라솔의 해변에 통합시험 발사장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인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350km이며 500에서 1000kg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탈레반 지도자 하키물라 메수드가 아프간 전쟁 종결을 위해 정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뜻이 있다고 9일 BBC가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의 1인자인 메수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조건을 제시하겠다며 평화협상에 나설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평화협상 결렬의 원인은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받아 무고한 주민을 폭격하고 미국의 무인기 공격에도 파키스탄의 지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키스탄 나와즈 샤리프 총리가 탈레반 2인자를 석방하며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간 탈레반 지도자 물라 무함마드 오마르도 협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